Come in. Boring, boring, boring, boring, boring, boring, boring, boring, boring.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킬 now.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.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. So bad, no one can stop her. Hello, hello, 어찌 그것만 봐라. 그녀의 사랑 하나뿐인걸. 치명적인 fantasy. 황홀한 그 안대 취해. Can't stop, hey, doctor. 지금 이대로 괜찮아 난 주체할 수 없네.